걸어가고 한 가지 소망을 품고 내일로 날아 난 너를 향해 날아 날아 하늘 높이 내 작은 꿈에 날개를 달고 난 너를 향해 날아 구름 넘어 오오오. 모두가 답답한 가슴을 잡고 걸어가고 한 가지 소망을